호우 글자가 있는 청동 그릇. 경주 호우총 출토. 고구려 415년. 1946년 5월 해방 후 우리 손으로 처음 발굴 조사를 한 무덤인 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 그릇이다. 주물로 만들었으며 바닥에는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의 16자와 상부 중앙에 우물정자가 도들새김되어 있다. 을묘년의 광개토 대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호우로 풀이되며 광개토 대왕을 장사 지낸 1년 뒤 이를 기념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호우총은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청동 그릇은 만들어진 지 약 10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비로소 무덤 속에 부장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고구려의 문물이 신라로 많이 유입되었는데 이 합은 고구려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이 밖에 경주에서 출토된 고구려 제품으로는 금관총의 청동 내귀 항아리, 황남대총 북종 무덤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와 금동 신발이 있다.